경향인 김정은 동지의 형용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브렌사라테나 통신, 수리아의 사나 통신,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 파르수 투데이 방송, 몽골과 네팔의 텔레비전 방송들, 인도네시아 신문 꼼바스, 알제리 인터넷 신문 알빌라드, 레바논 신문 나하르네트 뉴스 데스크, 앙골라 통신,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 스위스의 ATS 통신, 신문 트리뷴 드 제네브, 프랑스 인터넷 신문 레제코, 미국 신문 뉴욕 타임스, 그리고 김정일 용주자 회고 브라질 위원회, 민주공고 주최 사상 연구 전국 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 친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10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크츠크 블로그스 포트루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